화끈이여 넌 맞춰다 보게 되겠던 분명히도 느껴 지금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냥 반응했고 내도 받아치면 되기까지 갖고 싶어 이 밤이 끝나기 전 그때까지 너의 뱃살은 짧아지는데 짙은 어둠은 길어지는데 없어도 포기 못해 no Don't blame me, don't need you Like a flame in my heart 우리가 어두워질수록 타오르는 덕덕덕 안 넘어질 수 있어 너라서 바다 끝까지 떨어져도 좋아 비만에 쌓여가 everyday 그 위에 새겨져